오승호 유럽 1국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실무대표단이 러시아 외무성의 초청으로 5일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은 안드레이 보리소비치 꿀리크 러시아 외무성 아시아 1국 국장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협상에서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진행되고 두 나라 최고위 급에서 이룩된 합의들과 공동 문건들의 정신에 맞게 쌍무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었습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과 러시아 연방 외무성 사이에 2017년, 2018년 교류 계획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김형준 러시아 주재 조선특명전권 대사와 이거리 모르글로브 러시아 외무성 부상이 교류 계획서에 수표했습니다. 쌍방은 교류 계획서에 따라 허상 대항과 접촉을 긴밀히 하고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쌍무관계의 발전을 적극 추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